내 인생을 묻지 말아요. 내 인생을 묻지 말아요. 내 인생을 묻지 말아요. 남들 왜 남들 같이 살고 싶지 않았겠소. 살다 보니 이렇게 되었어. 지금 내 나이에 나 혼자 살아가기에 외롭고 외로운 거 말할 수 없겠지만 묻지 말아요. 묻지 말아요. 내 인생을 묻지 말아요.